사랑해 우는 마음 모르시나 모르시나요 무정한 당신이 내 마음 아실 때는 땅을 치며 후회하려나 어차피 가신다면 이름마저 잊지 그리 정주건 내 가문에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무정한 당신이 내 마음 붙이시니 야속하고 우울하지만 괴로움 남기시고 그대의 가려하고 첫사랑 고백하던 그 말씀을 잊으셨나요